Je vous montre des objets, vous allez me dire comment ça s'appelle. 제가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이름을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이름을 이야기해 보세요. La clé. 이것은 열쇠입니다. 이것은 열쇠입니다. Le verre. 이것은 컵입니다. La montre. 이것은 시계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Les lunettes. 이것은 안경입니다. 이것은 안경입니다. Le téléphone. 이것은 전화입니다. 이것은 전화입니다. Le peigne. 이것은 빗입니다. 이것은 빗입니다. Les ciseaux. 이것은 가위입니다. 이것은 가위입니다. Le rasoir. 이것은 면도기입니다. 이것은 면도기입니다. L'enveloppe. 이것은 봉투입니다. 이것은 봉투입니다. Le crayon. 이것은 연필입니다. 이것은 연필입니다.